거짓도 꾸민도 없이 물처럼 살다 가리라. 부드러운 눈빛으로 낮은 곳만 바라보면서 바람 같은 운명인 걸 회진장 몰랐을까. 피할 수 없는 세월 앞에 한 조각 구름이지만 청춘아 젊음아 뛰지 말고 걸어가거라. 어디 가도 세상은 말이 없는데 남은 인생 어디로 가든 후회 없이 살다 가리라. 몰랐을까. 피할 수 없는 세월 앞에 한 조각 구름이지만 청춘아 젊음아 뛰지 말고 걸어가거라. 어디 가도 세상은